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점에서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에스파니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네팔 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장, 캄보자의 크메르 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도이칠란드, 로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민주공고, 앙골라,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오스트랄리아 등 여러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진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세계 자주화비협 수행에 싸우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히 빛날 만년제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문을 보내왔습니다.